천 넘어 힘들엔 울어 지친 소리는 내 텅 빈 가슴을 채우니 어느 하늘 위 부드러운 손길이 있어 그 소리 조용히 달랠까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가슴 속에 흐른 눈물 가득한 곳으로 비바람 가슴으로 날리며 그대 창문